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42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노래가 이치방 오이시이까나? 무엇이 가장 맛있을까?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대학교 연수여행에 참가해 도쿄역에서 신칸센을 탔습니다. 차내 판매 도시락을 사는 장면입니다. 그럼 제42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노래가 이치방 오이시이까나? 무엇이 가장 맛있을까? 오벤토토 오차오 모치이타시마시타. 노래가 이치방 오이시이까나? 마크노우치 벤토와 인기가 아리마스요. 자, 와타시와 마크노우치. 僕も. 시하라이와 別々に お願いします.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벤토토 오차오 모치이타시마시타. 노래가 이치반 오이시이까나? 마크노우치 벤토와 인기가 아리마스요. 자, 와타시와 마크노우치. 僕も. 시하라이와 別々に お願いします.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나는 판매원을 부릅니다. 판매대에는 다양한 도시락이 있어서 무엇을 고를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노래가 이치방 오이시이까나? 무엇이 가장 맛있을까라고 말했는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노래는 어느, 어느 것이란 뜻으로 주어를 묻는 의문사 뒤에는 조사, 가를 붙입니다. 이치방은 가장, 제일이라는 뜻인데요. 세 가지 이상의 물건을 비교할 경우에 으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치방, 넘버원, 최고라는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이시는 맛있다라는 뜻이고요. 가나는 조사로서 스스로 자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맛있을지 망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중요 표현, 무엇이 가장 맛있을까를 연습해 볼까요? 노래가 이치방 오이시이까나? 판매원이 말했습니다. 마크노우치 벤토와 인기가 아리마스요. 마크노우치 도시락은 인기가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마크노우치 벤토는 마크노우치 도시락이란 뜻인데요. 이 밥에 계란말이, 생선구이, 또 야채조림, 초절임 등이 들어있는 도시락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도시락은 벤토입니다.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인기는 인기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아리마스는 있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소유와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아리마스는 인기가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어서 안나가 판매원에게 말했습니다. 자, 와타시와 마크노우치. 그럼 나는 마크노우치라고 말했습니다. 자는 그럼이란 뜻인데요. 소래대화를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이죠. 와타시는 나란 뜻이고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마크노우치는 마크노우치 벤토를 생략한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문맥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삽니다란 수로도 생략되어 있죠. 와타시와 나는이라는 뜻인데요. 뒤에 부탁하는 것을 붙이는 표현은 주로 음식점에서 사용을 합니다. 아이스티를 주문할 경우는 와타시와 아이스티. 나는 아이스티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어서 로드리고가 말했습니다. 僕も. 나도라고 말했는데요. 僕는 나란 뜻으로 친근한 사이에서 남성이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뭐는 무엇 무엇도 역시란 뜻의 조사죠. 시하라이와 別々に お願いします. 계산은 따로따로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시하라이는 지불, 계산이란 뜻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別々に는 따로따로란 뜻이고요. お願いします. 는 부탁합니다 라는 뜻이었죠. 일본에서는 식사하러 가면 잔돈까지 똑같이 나눠서 내는 경우가 많아서요. 좀 놀랬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제42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노래가 이치방 오이시이까나? 무엇이 가장 맛있을까? 입니다. 오벤토토 오차오 모찌 이타시마시타. 노래가 이치방 오이시이까나? 마크노우치 벤토와 인기가 아리마스요. 자, 와타시와 마크노우치. 僕も. 시하라이와 베츠베츠니 오네가이시마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벤토토 오차오 모찌 이타시마시타.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까나? 마크노우치 벤토와 인기가 아리마스요. 자, 와타시와 마크노우치. 僕も. 시하라이와 베츠베츠니 오네가이시마스.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치방, 가장, 제일이란 표현을 배웠는데요.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비교 대상이 3개 이상일 때 으뜸인 것을 이치방, 가장, 제일이란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재미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재미있다는 오모시로이 니까 이치방 오모시로이 데스 가 됩니다. 비교 범위는 조사 네로 나타냅니다. 일본에서 가장이라면 니혼데 이치방 이라고 하면 됩니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습니다 라고 말할 경우 높다는 다카이 라고 하니까 후지산와 日本で一番高いです. 가 됩니다. 그럼 이치방, 가장, 제일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 볼까요? 비교 대상에 따라서 이치방 앞에 붙는 의문사가 바뀌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는 どれが 어느 것이를 붙입니다.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말해 볼까요? 좋아하다는 好き 니까 どれが一番好きですか? 가 됩니다. 눈앞에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나닌가 무엇이 무엇을를 붙입니다.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는 나닌가 이치반 스키데스카 라고 하면 됩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다렌가 누가가 되고요. 장소일 경우에는 도꼬가 어디가가 되고 시간일 경우에는 이츠가 언제가를 붙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어머, 이 소리는 제 뱃소리가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가 울리는 소리를 일본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 그렇군요. 전에 코 고는 표현으로 구구를 배웠었는데 비슷하네요. 네, 좀 그렇죠. 배가 고파 배에서 나는 소리도 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소리가 날 때는 그그라고 합니다. 공복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습니다. 배꼬배꼬 배꼬배꼬는 배가 아주 고픈 모습이죠.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그와 배꼬배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각지의 역에는 특산품을 사용한 도시락이 있다고 하네. 여러 가지 먹어보고 싶어. 네. 제 42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노래가 이치방 오이시이까나? 무엇이 가장 맛있을까?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행의 목적지인 효고현에 도착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